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공화국을 겨냥한 군사적 목적의 위성을 일본이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2일과 3일 러시아의 다스통신, 스푸트니크 방송, 신문 자부트라, 인터넷 잡지 렘치치, 인터넷 홈페이지 바트리오티 모스크바, 베네수엘라 델레스루 텔레비전 방송, 중국의 신화통신, 일본의 교도통신,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.